오늘도 밝은 아침이 시작돼 모든 걱정 바람에 날려보내 크리스티나 너의 눈빛 속에 입만이 가득한 꿈이 펼쳐져 네 순간이 너의 나게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출 거야 네 이름을 외치면 너의 힘을 믿어봐 인천에 날아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크리스티나 함께 걸어가 우리의 기운 빛나 끝없는 길이 펼쳐져 그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가봐 네 순간이 너의 날개가 되어 네 순간이 너의 날개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출 거야 네 이름을 외치며 너의 힘을 믿어봐 힘차게 날아봐 모든 걸 소리를 따라가 모두가 기다려왔어 너의 날개로 높이 날아